뮤직큐 이즈쇼. 붙잡고 싶어도 붙잡을 수 없고 조금 더 함께하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습니다. 가을은 눈 깜짝할 사이에 찾아왔다가 겨울에게 자리를 얼른 내어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내리는 가을비가 더 그렇게 느껴지네요. 짧아서 야속한 가을, 하지만 그래서 더 소중해지는 가을. 그 끝자락, 저희 함께하세요. 2015년 11월 7일 뮤직큐 이즈쇼 시작합니다. 지난주, 지지난주 첫 방송은 잘 들으셨나요? 녹음된 방송을 모니터링 해봤는데 이 스피커로 나오는 제 목소리가 어색하기만 하고 부족한 부분만 좀 보이는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이 들었지만 여러분과 저희가 친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좀 더 노력하는 모습으로 다가가겠습니다. 네, 첫 곡은 겨울이 오기 전에 좀 상큼한 기분 느끼시라고 클래지카이의 스위티 선곡해봤고요. 뮤직큐 이즈쇼는 뮤직큐와 퀴즈쇼를 합쳐서 만든 제목인데요. 음악을 소재로 퀴즈 대결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는 뮤직 퀴즈 토크쇼입니다. 너무 기니까요. 뮤큐쇼라고 줄여서 애칭 삼아 부르고 있습니다. 뮤큐쇼는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뮤큐쇼는 격주로 방송하고요. 서대문구청에서 제공하는 플레이버스에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방송을 들으실 수 있는 방법과 참여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이 방송은 신촌 한복판 플레이버스에서 방송되고 있고요. 방송이 끝난 뒤에는 팟캐스트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플레이버스 공식 홈페이지와 팟빵 두 군데서 청취 가능하시고요. 팟캐스트 버전으로 들으실 땐 노래가 온전히 나가지 못한다는 점 미리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 참여 방법도 안내해 드릴게요. 저희가 마련한 소통 창구가 있는데요. 초록색 검색창에서 뮤직큐 이즈쇼를 검색하시면 저희가 운영하는 블로그가 나옵니다. 들어오셔서 퀴즈 대결 참여 신청이나 사연과 신청곡을 보내주세요. 특히 퀴즈 대결 참여 신청은 친구나 연인과 함께 두 분이서 신청 가능하니까요. 토요일 오후 4시 신촌에 오셔서 방송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메인 코너 퀴즈 대결을 하기 전에 사연과 신청곡 코너를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그 전에 노래 하나 듣고 올게요. 양효섭의 카페인. 자야 되는데 머릿속의 향은 벌써 다 샜어. 어떻게든 잠들어보려 했던 샤워도 또다시 했어. 천장에 네 얼굴이 자꾸 그려지고 눈 감으면 끝나버린 우리 스토리가 담긴 책이 펼쳐지고. 넌 떠나간 후에도 날 이렇게 괴롭혀.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까지 괴로워하게 된 건지 내가 뭘 잘못한 건지 우리가 왜 이별인 건지도 모르는데 I don't know what happened. 'Cause you're like a caffeine. 밤새 잠 못 들고 심장은 계속 뛰고 그러다가 또 네가 너무 믿고 like a coffee 멀리 하려고 해도 안녕하세요. 저는 요새 고민이 하나 생겼답니다. 바로 취미에 대한 겁니다.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저마다 몰입하고 있는 취미가 몇 개씩 있던데 저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꿀먹은 벙어리가 돼요. 그냥 남들 하는 것처럼 TV를 보거나 스마트폰 게임을 하는 정도죠. 먹고 사는 것만으로도 바쁜데 남들 시간 쪽에 취미 생활하는 걸 보면 신기하기까지 합니다. 가을이라 그런지 쓸쓸하고 무료해서 저도 취미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이 익숙하지 않아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이죠. 저 좀 도와주세요. 네, 익명을 요청한 K씨가 보내주신 사연이었는데 그 저도 취미가 있는데요. 제 얘기를 좀 해드리자면 그것은 바로 이제 뮤지컬이나 연극을 관람하는 것인데 우연히 아는 분이 이제 티켓이 생겼다고 해서 같이 가자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를 따라 나섰는데 홀딱 반해버렸습니다. 공연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거는 그 친구는 보면서 잠깐 졸기까지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취미를 찾는 일도 저는 하나의 인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처럼 노력하지 않으셔도 좋은 시간 보내게 해줄 수 있는 친구 같은 취미를 꼭 찾으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메인 코너 퀴즈 대결로 넘어가 볼까요? K씨가 신청하신 노래를 먼저 듣고 올게요. 버스커버스커의 동경소녀. 말하고 싶은데 넌 왜 지금도 나를 자꾸만 나를 아프게 해. 신촌 뮤직 퀴즈 왕을 찾아라. 뮤직 퀴즈 대결에서 우승하신 분께는 따뜻한 커피 선물을 드립니다. 자, 그럼 게스트 여러분들을 모셔볼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먼저 게스트 두 분 모셨는데요. 자기 소개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해주실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8, 이제 두 달 남은 강다솜이라고 합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언니의 동생 25살 강채린이라고 합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아, 두 분이 그럼 자매이신 거네요. 네네. 아,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럼 제가 게임 규칙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 번의 그 게임이 있는데 거기서 두 번 먼저 이기시는 분이 최종 우승을 하게 되시는데요. 먼저 가위바위보를 통해서 게임 종목이 적힌 종이 선택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분 가위바위보 한번 해보시겠어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 네, 다솜 씨가 이기셨네요. 네, 그러면은 한번 뽑기 전에 그러고 보니 제가 아까 자기소개만 듣고 왜 여기 어떻게 오시게 됐는지 얘기를 못 들었는데 다솜 씨 여기 어떻게 초대받게 되셨나요? 지금 이 플레이 더 버스의 뮤직큐 이슈쇼를 기획하고 또 지금 이렇게 옆에서 장비를 열심히 만져주고 있는 이지연 씨의 제가 친구예요. 아~ 친구의 초대로 오늘 이렇게 좋은 경험을 하러 오게 되었습니다. 아, 이 PD님의 얼마 없는 친구분들 중에 한 분이셨군요. 네. 진짜 소중한 이미지죠. 네, 채린 씨는요? 네, 그냥 저는 언니가 같이 가자고 해서 도와주러 왔습니다. 네, 지금 뭐 보이진 않으시겠지만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정말 저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 첫 번째 그 게임 뽑는 거는 지금 다솜 씨가 이기셨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다솜 씨가 이 세 게임 중에 한 개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걸 뽑겠습니다. 아, 언어 영역을 뽑으셨습니다. 잠시만요. 아, 이 게임의 규칙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DJ가 읽어주는 자음을 듣고 제목을 맞추는 쪽이 1점을 얻습니다. 그럼 세 문제가 있는데요. 3점, 아, 잠시만요. 아, 세 문제가 아니군요. 3점을 먼저 얻는 쪽이 이 게임의 승자고요. 구호를 외친 뒤에 그 DJ가 발언 기회를 주면 그때 이제 답을 말씀하시면 되시거든요. 그럼 이제 구호를 정해야 되는데 이제 두 분의 좀 특징을 살린 구호를 하나씩 좀 정해주시겠어요? 저는 네. 제 이름이 뒷자를 따서 솜이라고 하겠습니다. 아, 솜. 아, 네. 간단하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럼 체린 씨는요? 저는 그럼 린이라고 할게요. 아주 간결하고 네, 좋네요. 아, 그럼 문제 이거 맞추시면은 저희가 이제 커피 선물도 드리니까 그 의욕을 갖고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럼 첫 번째 이제 자음을 제가 한번 네, 읽어드리겠습니다. 노래 제목이고요. 미음, 비읍, 시옷, 니은. 린. 어, 네, 채린 씨. 마법의 성. 마법의 성? 아닌가? 아니었나? 솜! 네, 사솜씨? 마법소녀. 마법소녀? 정답이? 네, 맞습니다! 아, 채린씨 제가 마지막에 니은이라고 말씀해드렸는데 마법의 성이라뇨? 오, 아니, 어려운 문제인데 어떻게 맞추셨어요? 사실 전혀 감도 못 잡고 있었는데 네네네. 동생이 마법의 성을 듣고 아~ 그게 아니고 아차 싶었고 또 제가 친구다 보니까 우위가 있는 것 같아요. 아~ 이 친구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였거든요. 아, 맞아. 이 피디님이 노래방 가면 항상 안무랑 같이 네. 추시는 춤이시죠. 네. 아, 그렇군요. 아주 그냥 훌륭하셨습니다. 네. 그럼 이제 두 번째 문제 이제 또 받아가지고 풀도록 하겠고요. 네, 제가 지금 피디님한테 문제를 받았습니다. 이응, 히읗, 디귿, 기역. 네, 좀 어렵죠? 네. 네. 한번, 이거 힌트를 제가 좀 드릴까요? 말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잠시만요.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고요. 아, 네. 이거 제가 한번 힌트를 드릴게요. 네. 예능 프로그램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무한도전에서 가요제를 했었죠? 거기에 출연 가수 중에 대표곡입니다. 아, 어려워요.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제가 이제 카운트다운을 세도록 하겠습니다. 5, 4, 3, 2, 1, 땡. 이거는 아예 자이언티의 양화 대교였습니다. 아. 이 명곡을. 딱, 예, 저도 이제 그 방송 들어오기 전에 연습 게임으로 피디님이랑 풀어봤는데, 아, 세 문제 중에 전 단 한 문제도 못 맞추겠더라고요. 네, 이해합니다. 네. 그럼 이제 세 번째 문제 이제 받아가지고 또 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아, 네, 이거는 좀 자음이 맞네요. 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응, 리을, 기역, 미음, 기역, 리을, 지읒, 미음, 지읒. 네, 지금 두 분의 표정이 사색이 돼가고 흑빛이 되어가고 있네요. 정말 문제가 어렵네요. 쉽지 않네요. 쉽지 않죠. 이게 피디님이 오늘 작정을 하셨나 봅니다. 네. 아무래도 친구분들이 오시니까 취향을 좀 잘 아실 것 같아가지고 아주 어려운 문제들로 준비하셨는데요. 피디님 취향인가요? 네, 요것도 힌트를 좀 드릴까요? 네네네. 요즘에 저희 그 뭐 3대 기획사 중에 그 JYP 네.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가수가 근래에 낸 곡이죠. 싱어송라이터로 그 가수분이 직접 이제 그 곡을 썼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청아한 목소리의 여자 가수입니다. 솜! 와, 네, 다솜 씨. 이럴 거면 그러지 말지. 이야. 네, 채린 씨 이제 마법의 성 이후에 지금 아니요, 괜찮습니다. 혹시 채린 씨 네. 그 그냥 뭐 짐작 가는 거라도 아무거라도 그냥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아, 아주 네. 다솜 씨 가요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저는 거의 주말에 일이 없으면은 네네네. 집에서 음악 프로를 틀어놔요. 듣는 것도 좋아하고 보는 네. 것 무대 보는 것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무래도 뭐 제가 힌트를 드렸지만 네,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네, 그럼 이제 또 문제 드릴게요. 요것도 조금 어렵네요. 시옷, 리을, 히읗, 기읒, 리을, 기윽, 기윽, 이응, 히읗. 저 이렇게 쉽게 맞춰도 되나요? 오, 오, 다솜 씨. 좀. 네. 사랑해 그리고 기억해. 이야. 네. 정말 네. 채네 씨 어떻게 된 일입니까? 지금 3대 0으로 언니에게 아주 무차별 폭격을 맞으셨어요. 아, 네. 네, 그래서 이번 세트는 네, 다솜 씨가 이긴 걸로. 네. 아, 감사합니다. 채네 씨 어떻게 영 감이 안 오시나요? 분발하겠습니다. 네, 이제 하긴 지금 두 번의 게임이 더 남아 있으니까요. 네. 이것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분발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 그럼 이번에 노래를 또 듣고 와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다솜 씨가 신청한 노래라고 하는데요. 이거 아이유의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어떤 이유로 신청하신 거죠? 저는 항상 뭐 네. 연말이 오는 11월 달이 되면은 이 노래 항상 제 핸드폰 컬러링으로 하곤 했거든요. 그래서 미리 약간 연말 느낌도 나고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미리 즐긴다는 의미로 전 굉장히 노래를 좋아해요. 아,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는 지금 다솜 씨의 신청곡을 듣고 와서 두 번째 게임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유의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하얀 눈이 내려올 때면 온 세상이 물들을 때면 눈꽃이 피었나 또 빛이 나 눈이 부신 나처럼 Yeah girl You should know that That my heart beats like From the bottom of my heart 다솜 씨의 신청곡 아이유의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듣고 왔습니다. 첫 번째 게임에서 다솜 씨가 이기면서 앞서고 계신데요. 두 분 모두 파이팅 하시고요. 자, 그럼 두 번째 게임 시작하겠습니다. 아까는 다솜 씨가 뽑으셨으니까 이제 채린 씨가 두 게임 중에 하나 뽑아주시겠어요? 저는 예술 영역. 네, 예술 영역 뽑아주셨고요. 잠시만요. 아, 네. 예술 영역은 그 음악 OST를 듣고 그 음악을 듣고 영화나 드라마 제목을 맞추는 게임입니다. 5초, 10초간의 전주를 저희가 들려드릴 거예요. 그럼 그 OST를 듣고 제목을 맞춰주세요. 문제당 1점이고요. 3점을 먼저 획득하시는 쪽이 승리하게 되시는 겁니다. 네, 채린 씨 지금은 좀 어떻게 자신감이 붙으셨나요? 네, 요새 TV 드라마를 많이 시청하고 있어서 잘 맞출 수 있지 않을까. 네, 다솜 씨도 또 질 수 없죠. 네. 네, 저도 드라마 굉장히 좋아해서 저도 자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게임이 아무래도 익숙치 않으실 테니까 먼저 연습 게임 하나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PD님 문제 한번 내주시겠어요? 솜! 아, 네, 다솜 씨! 태연의 만약에. 아, 이거는 제목을, 노래를 맞추는 게 아니죠? 그럼 드라마 제목을 맞춰야 되나요? 그쵸, 그쵸, 그쵸. 쾌도 옹길동? 아, 정답입니다. 딩동댕. 네, 아, 지금 이렇게 위기가 찾아오네 했더니 바로 드라마 제목까지 바로 맞추시네요. 지금 채린 씨 얼굴이 점점 붉게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네, 안심하세요. 네, 연습 게임이고요. 그럼 이제 이런 게임을 이제 숙제하셨으니까 바로 이제 본 게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전주 한번 또 들려주세요. 솜! 네, 다솜 씨. 킬미미. 야. 네, 그쵸. 엄청 인기 있었던 드라마죠. 네, 그 드라마 재밌게 보셨나봐요. 저 굉장히 지성 씨 팬이 됐어요, 그 드라마로. 아, 네, 저도 되게 좋아했던 드라마라서 전주 듣고 딱 알았었는데 채린 씨는 이 드라마 안 보셨었나봐요. 그랬나봐요. 언니 옆에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보통 이제 자매면 이제 같이 시청하게 되잖아요. 네. 네. 아주 그냥 네 분위기가 후끈후끈하네요. 네 그럼 바로 두 번째 전주 바로 이어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은데 바로 네. 아, 네. 이게 굉장히 모르시겠네요. 린. 린. 아기공룡 둘리. 아,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제가 너무 기쁩니다. 드디어 문제를 맞추셨어요. 아, 예, 맞습니다. 아기공룡 둘리고요. 네. 네. 다솜 씨, 왜 네. 피디님이 이 곡을 선택하셨을까요? 제 별명이 네네네. 학창시절에 그 둘리 여자친구라고 공실이라고 있거든요. 아 핑크 공룡. 네, 네네네. 그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저도 처음 알았어요. 그 친구 이름 공실인지. 아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를 위한 문제를 만들어 주셨나 보네요. 아 예, 근데 감사합니다. 친구를 위해서 낸 문제인데 이제 어쨌든간에 체리 씨가 맞추셨고 이렇게 네. 지금 1점씩 네. 점수 가져가셨고요. 네. 또 전주 내주세요. 아, 네. 지금 전주가 나갔는데 굉장히 조용한 발라드 곡인 것 같아요. 좀 감이 오시나요? 좀. 네. 혹시 아이리스? 아, 땡입니다. 아이리스는 아니고요. 알 것 같은데. 알 것 같으면 그냥 뭐 혹시 모르니까 말씀해 주세요. 아, 기억이 안 나요. 아, 분명 알 것 같다고 했었는데 바로 기억이 안 난다. 네. 굉장히 매력적인. 네, 다시 한번. 네. 네, 두 번째 들으시는 건데 좀 감이 오시나요? 우리나라 드라마인가요? 네, 다 예, 우리나라 드라마고요. 더듣기 이런 건 없나요? 더듣기. 아, 그 더듣기 찬스 없나요? 들어도 될까요, 피디님? 네, 허락을 하셨습니다. 네 생각에 포괴로 아, 린, 린! 네, 체리 씨! 연애의 발견! 아 이거 진짜 재밌게 봤던 드라마인데. 아 네, 저도 일단 이 드라마를 보진 않아가지고 노래가 좀 저도 좀 익숙치 않았는데 혜린 씨가 바로 맞추셨네요. 네, 지금 다솜 씨 표정이 좀 안 좋으세요?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드라마. 네, 연애의 발견 되게 마니아 분들이 많은 드라마죠. 아, 혜린 씨 훌륭하십니다. 네. 그럼 이제 2대1로 지금은 혜린 씨가 1점 더 앞서가고 있고요. 그럼 다음 문제 전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솜 씨. 응답하라 1997. 아, 1997 맞나요? 정답입니다. 아니, 잠깐만. 저 너무 놀라운데요. 어떻게 너무 간주라고 하기에도 굉장히 짧은 부분을 듣고 바로 맞추셨어요. 제가 이 노래가 좋아가지고 제가 자주 듣던 노래고 요즘에도 제 리스트에 있거든요. 플레이리스트에. 아, 네. 듣고 또 바로 맞추셨네요. 지금 그러면 동점이신 거네요. 2대2 동점 상황이고요. 네, 그럼 이제 문제 한 번 더 내도록 하겠습니다. 린! 네, 채린 씨! 미안하다, 사랑한다. 아, 네, 정답입니다. 네, 마지막 문제였고요. 이 3점을 먼저 맞추셔가지고 채린 씨가 이 두 번째 게임의 승자가 되셨습니다. 와. 아, 네, 지금 소감이 어떠신가요? 지금 두 지금 번째 게임 이기셨는데. 돌릴 것 같아요, 이제. 이제야. 네, 그럼 지금까지 1대1 동률인데요. 그럼 이제 마지막 그 세 번째 게임에서 판가름이 날 거고요. 그럼 그 전에 이 채린 씨의 신청곡을 먼저 들어볼 차례입니다. 이 신청하신 곡에 어떤 사연이 있으신가요? 아, 제가 한 두 달 전에 이제 외국으로 해외여행을 한 보름 정도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네. 그때 이제 옆에 있었던 다른 친구가 이어폰을 빌려줘서 같이 음악을 들은 적이 있는데 네. 그때 들은 노래가 이 노래예요. 그래서 한국 와서도 들으면 그때 여행했던 게 계속 생각나서 계속 듣게 되더라고요. 아, 좋은 네. 사연이 있는 곡이네요. 그럼 채린 씨의 신청곡 투빅의 안녕 안녕 안녕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린 겨울이 지나고 따스한 봄이 오듯이 아팠던 사랑의 상처도 어느새 아물 거예요. 꽃이 지면 또 다시 피고 해가 지면 다시 뜨고 새로운 사랑에 그대는 또다시 설렐 거예요. 그대가 울지 않기를 서러운 슬픔한 길을 떠나간 마음 돌리는 길은 No way, no way, no way. 네, 투빅의 안녕 안녕 안녕 듣고 돌아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신촌 플레이퍼스에서 제공하는 뮤직큐 이즈쇼를 듣고 계십니다. 저는 DJ 세은이고요. 지금 제 옆에는 다솜씨, 채린씨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게임 제가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게임 종목은 네, 추리 영역이고요. 아, 예, 이 게임의 규칙을 설명해 드릴게요. 노래 전주 5초만 듣고 제목을 맞히는 쪽이 1점을 얻고요. 먼저 3점을 얻는 쪽이 이 게임의 승자입니다. 구호를 아까 전처럼 외쳐주시고 제가 발언 기회를 드리면 그때 이제 맞추시면 되시거든요. 네, 이제 뭐 마지막 게임이고 다 무르익으셨을 테니까. 네. 그럼 이것도 아까 전처럼 연습 게임 한번 해보실까요? 네, 그럼 연습 게임 문제 네, 들려드릴게요. 아, 네. 요즘 핫한 노랜데. 아, 네. 다솜 씨 주말마다 그 음악 방송을 자주 듣는다고 아까 하셨는데요. 틀어놓고 잘 자요. 아, 네, 그러시군요. 혹시 채린 씨는 감이 안 오시나요? 아, 좀 들으면 더 들으면 아, 제가 같은데. 아까 전에도 생각했는데 네. 이 가수분의 노래를 잘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아까 가수는 알겠어요. 아, 가수는 알겠습니까? 네. 아, 가수는 누군? 자이언티. 아, 맞아요. 자이언티죠. 자이언티가 이번에 낸 노래인데 솜. 네. 자이언티의 네. 아, 린. 린. 린. 린. 잠시만, 일단 다솜 씨의 그 정답 한번 들어볼까요? 네. 쪼개줘요? 네? 쪼개줘요? 잠시만요. 네, 방송 사고가 좀 일어난 것 같습니다. 네, 다솜 씨의 마이크 내려주시고요. 네, 세린 씨의 정답게 드리겠습니다. 아, 제목이 이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저, 전화번호? 아니에요? 아, 네, 아니. 전화번호. 네, 둘 다 아니고요. 아, 다솜 씨 때문에 아, 웃음이 너무 죄송해요. 네, 터져가지고요. 네, 네 자이언티의 네 노 메이크업이었죠. 예, 가사를 들으면 네. 아 근데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지금 웃음이 터져가지고 죄송합니다. 아 근데 다솜 씨 그 쪼개줘야 되는데 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다른 가수분의 그러니까 비슷한 제목이 있었던 것 같아 너무 헷갈렸던 것 같아요. 아, 네, 그런 노래 제목이 있었군요. 네, 죄송합니다. 네, 그럼 이제 연습 게임 했고요.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는 거 이제 유념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두 번째, 그럼 이제 본 게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전주 또 틀어주세요. 민! 아, 네, 채린 씨. 지금부터 우리는. 솜! 아, 네, 틀리셨습니다. 네, 다솜 씨. 오늘부터 우리는. 아, 네, 정답입니다. 이거 아. 아까 그 첫 게임 마법의 성의 그 마법 소녀 아 이거 얻어먹기 게임 네 다솜 씨가 이제 아, 첫 네. 1점 맞추셨고요. 아 네 세린 씨 아깝네요. 네 두 번째에서 맞추시길 또 바라겠고요. 그럼 또 두 번째 문제 전주 내보내주세요. 가수 아는데. 아, 가수는 누군가요? 어쿠스틱 콜라보요. 어, 네, 가수는 맞습니다. 아, 저는 네.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아까 전보다는 좀 더 길게 들려드렸고요. 다솜 씨 무슨 고민이 있으신가요? 지금 굉장히 고민하는 모습이. 잘 아는 노래인데 많이 들었던 노래거든요. 아, 그리고 정말 아, 가요랑 이런 막. 아, 네. 말씀해 주세요. 아, 묘의 너와 아니죠. 아니. 아, 예, 아닙니다. 어. 아, 이것도 힌트를 드릴까 말까 하는데 저도 네, 잘 힌트, 모르는 노래여 가지고요. 네, 힌트. 잠시만요. 아, 네. 린. 아, 네. 그대와 나 설레임. 정답입니다. 아, 맞춰줘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노래를 몰라서 힌트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에 맞춰주셨어요. 이 가수 노래 정말 좋아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네, 맞아요. 어쿠스틱 콜라보의 노래였고요. 네, 지금 다솜 씨 매우 아까워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네, 지금 1대1로 지금 3세트 게임은 지금 동점이시고요. 그럼 또 세 번째 문제 전주 내보내드릴게요. 송! 아, 네, 솜 씨. 벌써 1년. 아, 네. 맞추셨습니다. 이 노래는 정말 전주가 굉장히 유명하죠. 굉장히 또 오래된 노래임에도 불구하고 진짜 명곡인 것 같아요. 전주만 들어도 저도 딱 그 브라운 아이즈 솔 맞나요? 네. 벌써 1년. 네. 맞추셨고요. 린 씨? 네. 린 씨도 이 노래 아셨죠? 네. 저희 언니가 네. 참 빠르네요. 이게 이제 아는 노래가 나오면 정말 이 순발력 싸움도 굉장히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또 순발력 또 기대하겠고요. 또 전주 내보내주세요. 네, 전주 노래네. 네 들려드렸습니다. 굉장히 좀 옛날 노래고요. 옛날 노래지만 굉장히 유명한 곡이어서 내내 회자되고 있는 곡 중에 하나거든요. 송. 아, 네, 다솜 씨. 너에게? 아, 아니요. 너에게는 아니고요. 네. 린 씨는 좀 감이 오시나요? 아니요. 그럼 다시 한번 전주 조금 내보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전주 좀 들으셨는데 감이 어떻게 오시나요? 아니, 전혀 모르겠어요. 그럼 좀 힌트를 좀 드려볼까요? 아, 그러면은 저도 사실 네, 잘 모르는 노래라서 그럼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이거는 네, 그 솔리드의 이 밤의 끝을 잡고의 전주였습니다. 이렇게 딱 들으면 네, 저도 아, 그 노래 이제 그럼 이제 아쉽지만 다음 또 문제로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송. 어, 네, 다솜 씨. 보여줄게. 아, 아, 예, 맞습니다. 네. 네, 실력파 여가수 에일리의 보여줄게라는 노래였죠. 전 노래방 가면은 꼭 스트레스 풀 때 이 노래를 꼭 한 번씩 부르는데 혹시 그 또 그래서 맞추신 건 아니시고요? 맞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네, 그럼 지금 2대 1로 지금 다솜 씨가 좀 유리하게 먼저 지금 승리의 깃발을 지금 도달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또 모르죠. 네, 문제 또 내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주. 아, 손. 아, 네, 다솜 씨. 휘성의 윗미. 아, 네, 아. 정답입니다. 오, 네. 아, 정말 노래를 많이 들으신다고 아까 하셨는데 네. 정말 가요, 인디 음악 가리지 않고 많이 들으시는 것 같아요. 네네. 아, 네. 대단하십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세 번째 게임도 이제 그 다솜 씨가 이기셔가지고요. 이 총 오늘 그 저희 뮤직퀴즈쇼 네, 퀴즈양은 다솜 씨가 선정되셨습니다. 우와, 감사합니다. 그럼 웃음 소감 한번 들어볼까요? 정말 너무 좋고요. 제가 음악을 많이 들었다고 자부했는데 네네. 졌으면 면목 없을 뻔했는데 면이 서는 것 같고 네네. 우승 상품이 커피인데 제가 커피를 못 마셔요. 아~ 그래서 실속은 D 기꾼형으로 제 동생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유, 커피를 못 드시는군요. 네. 아, 그럼 안타깝게 우승을 놓친 채린 씨의 소감도 한번 좀 들어볼게요. 네, 정말 정말 아깝게 네네네. 언니한테 져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좋은 경험이었고 언니 말대로 실속은 제가 뭐 챙기니까 역시 자매이군요. 네. 명예는 언니가 갖고 실속은 동생이 챙기는 네, 아름다운 모습.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이렇게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이렇게 오셔가지고 재미있게 같이 그 동참해 주셔가지고 굉장히 저도 감사드리고요. 아, 너무 재밌었어요. 나중에 두 분 또 모시고 싶어요. 네, 꼭 한번 다시 불러주세요. 아, 또 다솜 씨는 또 그 스피드, 순발력도 되게 좋으셔가지고 그 솜! 오늘 하루 종일 제 귓가를 떠나지 않을 것 같고 저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제가 여쭙고 싶은데 그 쪼개져요. 아니 그런 노래가 있습니까? 그 어느 가수의 아까 어느 가수의 노래랑 약간 헷갈리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헷갈렸던 게 그분의 노래도 쪼개줄 거 아닐 거예요. 그렇죠. 저도 노래를 안 듣는 편은 아닌데 네. 네, 쪼개줘요. 굉장히 네, 그 만약 있다면은 네, 굉장히 네. 센세이션한 노래 제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네, 쪼개줘요. 네, 오늘 굉장히 레전드 하나 또 아니 뭐 사과를 쪼개줘요. 사과를 쪼개줘요. 네, 뭐 권유 네, 권유, 권유. 네, 부탁 부탁. 그렇죠. 아까 그 이게 보여드리는 방송은 아니니까요. 네. 표정도 되게 쪼개줘요. 이제 오늘 제가 마법의 성과 쪼개줘요 잊지 않겠습니다. 네, 귀한 시간 내주신 두 분께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리고요. 즐거운 토요일 저녁 되세요. 그럼 여기서 먼저 게스트분들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B1A4 스위트걸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봤을 때 그래 저 느낌이면 충분해 오케이 아직 널 잘 모르는데 우리 왠지 연인이 될 것 같은 느낌 Please I need your love 왜 도망가는데 나는 네가 필요한데 Please I need your smile 네, 뮤직큐 이즈쇼 이제 마쳐야 할 시간입니다. 겨울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는데요. 모두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요. 감기 항상 조심하세요. 지금까지 연출의 이지연, 진행의 최세연이었습니다. 마지막 곡 로지피피의 고양이와의 대화 들으시면서 뮤직큐 이즈쇼 닫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